태양절의 저음에서 캄보자, 기네, 소리아의 신문, 통신 방송들이 특집했습니다. 캄보자 신문 노코르톰 데일리, 아카페 통신, 국가 라디오 방송, 압사라 라디오 방송, FM90.5 방송, 기네 신문 호로야, 르네상스 라디오 방송, 국내 국제 방송, 7개 민족어 방송, 소리아 신문 알바하수 알사우라, 티슈린, 산하통신, 중앙 라디오 방송, 중앙 텔레비전 방송은 주체 사상을 창시하시오 인류가 나갈 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소룡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캄보지아 기내신문들은 위대한 소룡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을, 소리아의 중앙텔레비전 방송은 위대한 소룡님의 효명활동을 수록한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